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 참가자들이 미국에 보낸 공개 서한을 지지하여 나이지리아 인민민주당 신영위원회 위원인 나이지리아 조선신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토가 2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